천흥사종 고려 현종 1년 국보 280호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의 종으로 전형적인 한국 종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. 종을 거는 고리는 용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류라고 한다. 용 옆에 있는 원기둥 모양의 것은 음통인데 다섯 단으로 구획된 표면이 꽃무늬로 장식돼 있다. 몸의 상부와 하부에는 한 줄의 띠를 두르듯이 공간을 나누어 꽃무늬로 꾸몄다. 종신 상부에는 네 군데에 사다리꼴 모양의 곽을 만들어 아홉 개의 연꽃봉오리 장식을 덧붙였다. 하부에는 종을 치는 자리인 당좌와 하늘을 나는 듯한 비천상을 교대로 배치했다. 또한 종신의 위패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성거산 천흥사 종명 통화 28년 경술 2월 1일이라는 명문을 양각했다. 명문에 의해서 이 종이 천흥사란 절을 위해 1010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위패 모양 장식은 고려시대에 새로 나타난 형식이어서 주목된다.